하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가시니마 가지 위에 눈물 적셔놓고 이는 바람소리 남겨놓고 앙상한 가지 위에 그 잎새는 하나니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 외로움만 더해가네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가시다가 잊으셨나 고운 꽃잎비로 적셔놓고 긴긴 찬바람에 어리하리 앙상한 가지 위에 흐느끼는 잎새 꽃단송이 피우려 홀로 안타까워 떨고 있나